내가 너한테 플라톤주의를 가르쳐줘야 할 의무는 없잖아. 아까 이렇게 다시 서술하라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잘 못 들었어요. 이따 다시 얘기해줄게. 짜면. 네. 아, 짜면 싫어, 짜면 싫어. 까풍기, 까풍기. 까풍기. 내가 만든 건 아니야? 우와. 만들, 까풍기를 만드는 게 다른 음식으로. 뭐? 가져갈 수 있어. 샌드위치. 나도 잘 만들어, 샌드위치. 샌드위치, 그리고 그 대신에 계란말이 3개 넣어야 돼. 계란말이요? 계란 지단을 3개 붙여야 돼, 3개. 아, 제 스타일은 조금 다른데. 그 어떤 스타일? 제 스타일은 이제, 계란을 삶아요. 삶아가지고, 흰자랑 노른자를 분리를 시켜서, 흰자랑, 그러니까 흰자는 이렇게 잘게 다져가지고, 마요네즈랑 섞고, 노른자도 또 마요네즈랑 섞어가지고, 그거를 양면에 발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빵 하나 더 넣고, 그 중간에 기점으로 이제 그 재료들을 분리하거든요. 잼은, 잼. 잼. 안 나. 싫어. 아. 잼 없으면 아무거나. 선생님, 그 지단 붙인 거랑. 그 지단 붙고 해야 돼, 지단 붙고 해야 돼. 아, 그런 삶은 거. 계란은 따로 먹고. 네. 삶은 계란 따로 두 개. 네. 지단 붙인 거. 네. 잼. 아, 진짜. 다 어떻게 해서 아, 그 토스트. 그리고 마요네즈를 많이 발라야 돼. 에? 근데 그 지단이랑 쌤이랑 같이 그 샌드위치에 또 삶은 계란 넣고 빠는 아니 삶은 계란 따로 삶은 계란 그냥 따로 먹을 거야. 네. 그냥 삶은 계란 따로 먹을 거야. 그냥 응? 따로 먹을 거고 나랑 냉면 같이 먹으러 가면 사람들이 그 냉면 위에 올라있는 계란 있지 못 먹어. 다 내가 뺏어 먹어. 웬만하면 죽어야 하냐 그랬어. 나 삶은 계란 귀신이기 때문에 한 판도 먹어봤어. 오. 계란탕과 계란 후라이와 삶은 계란 이렇게 놓고도 먹어봤어 밥을. 그리고 계란에다가 그러니까 계란 마리에다가 마요네즈를 갖다 바르고 그 위에다 잼을 발라서 먹어보고. 계란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냉장고에 계란 없으면 집에는 난리나.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그랬어요. 반찬이 없다 계란 후라이 3개 느끼하게 여기 마요네즈 넣어갖고 이렇게. 느끼남이야, 느끼남이야. 안 돼, 그 샌드위치 내가 요건 레시피대로 해야 돼. 네. 버터를 잔뜩 발라서. 버터를 잔뜩 발라가지고 오븐에다 구워. 살짝. 구운 후 거기다가 잼을, 한 살림 잼을 발라야 되는데. 한 살림 짤기 잼을 갖다 발라. 많이 두껍게, 두껍게 발라요, 두껍게. 어? 한 살림 짤기 잼을 두껍게 발라요. 나는 가래떡도 잼 발라 먹어. 잼돌이야, 잼돌이. 한 살림 잼을 두껍게 발라요, 두껍게. 그 다음에 계란도 지단도 아주 두툼하게. 그것도 반숙처럼 중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느글느글한 부분이 이렇게 완전히 붙이면 안 돼. 먹다 보면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야 돼. 딱 식었을 때. 하고 그 위에다가, 봐요. 샌드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이게 버터를 많이 발라야 돼. 버터를 많이 발라야 돼. 기름이 줄줄줄줄 흐게. 거기다가 한 살림 좀 두텁게 바르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지단을 넣고 거기다가 마요네즈를. 네? 안 돼, 안 돼. 마요네즈 있어야 돼요. 마요네즈를. 어? 거기다 다시 계란 지단 하나 넣고 토마토 하고 다시 이제 샌드위치를 놓고 먹은 후에 다 먹고 나서 삶은 계란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커피. 아, 참 먹는 동안에 우유도 먹어야 돼. 우유에다 매실 원액을 조금 타갖고 흔들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건 그래요. 매실 원액 있죠? 매실 원액 희석시켜 먹잖아요. 우유 그냥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거기다 매실 원액을 좀 차가운 우유에다가 매실 원액을 조금 부어가지고 흔들어서 먹잖아요. 그럼 되게 맛있어요. 우유가 느끼해지지 않아. 오렌지 주스 타서 먹으면 맛있어요. 오렌지 주스는 그렇게 먹고 오렌지 주스에다 매실을 우유에다가 아 오렌지 주스는 그냥 따로 알았어. 그 다 마련할 수 있어요? 아니 그니까 매실은 필요 없고 우유는 필요 없고 오렌지 주스 갖고 와야 돼. 오렌지 주스 이게 그거 어? 따로. 4번 오렌지 주스잖아, 그거. 그니까. 그 샌드위치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삶은 계란 두 개하고? 아우, 진짜 미치겠다, 먹고 싶어. 하고 놓고 개야, 완전히 나는. 계란 얘기 나오면 완전 침 나와. 배불러프 걔는 두 종류였지. 걔한테 종이 울리면 걔한테 밥을 주잖아. 그럼 근데 그 할아버지가 사람도 종이 울리면 뭔가 주고 싶어지는 사람이거든. 배불러프 인간. 아우. 더 좋은 거는 이제 그 뭐지 그 저기 뭐야 초코르 크림 있죠. 초코르 크림을 이제 그 계란 샌드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거기다가 초코르 크림을 촥 바르고. 그 먹으면 더 맛있지. 어떤 빵에 설탕을 안 치려고 했어? 아, 설탕은. 설탕은요. 이게 잼보다 훨씬 맛있어. 아니, 설탕은 이빨 사이로 설탕이 이렇게 스며들면요. 이가 아려요. 그러니까 설탕은 제가. 그때 잼, 한 살림 잼. 있었어. 무슨 수녀회에서 만든 잼도 있는데. 아, 보금절. 보금절. 그거든지 아니면. 딸기잼 안 돼, 딸기잼. 그거를 해오기 전에는 안 가르쳐줘, 플라톤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먹어보면 좋을 텐데, 아, 집에 가서 먹어봐야지, 그렇게. 진짜 드세요? 네? 진짜 드세요? 저는 안 먹는 것에 대해서 말 안 해요. 저는 그렇게 먹어요. 정말요. 저요? 새벽 2시쯤에 그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내가 미쳤어. 밤에? 예? 진짜로 계란이랑 마요네즈랑 같이 있어요? 못 먹는 음식이 없으실 것 같아요. 계란 후라이 있죠,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에다가 마요네즈 팍 뿌리고 케찹을 살짝 얹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계란 후라이 맛있는, 아니, 마요네즈로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마요네즈로 밥 비벼 먹어도 맛있는데? 마가린은 군바리들이나 그렇게 먹는 거고, 가난한 군바리들이나. 마요네즈 맛있어요, 마요네즈. 마요네즈 먹다가 마요네즈 이렇게 해갖고 조금 느끼하면요, 겨자를, 연겨자를 살짝 이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뭔가 기분이 될 텐데, 마요네즈. 그렇게 해와, 플라톤 중에 대해서 가. 다음 주 해갖고 와봐, 내가 먹나 안 먹나 봐봐. 지금 선생님들 다 궁금해 하잖아, 먹는다고. 선생님 거의 막 이렇게 닭살이 넣는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계란치가 두텁게 붙여가지고, 잼 바르고 마요네즈 발라서 먹으면 맛있어요. 계속 지금 먹어봤어요, 그렇게? 마요네즈 안 먹어요? 어, 이상하네. 마요네즈 맛있는데. 자, 막스 베버. 442페이지. 막스 베버도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이제 주요한 키워드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좀 느끼한 마요네즈 같다면 막스 베버는 깔끔한 소보로빵 같은 사람이에요. 전 소보로빵 안 먹어요. 소보로빵 사오지 마. 나 진짜 안 먹어 소보로빵. 어? 소보로빵 안 먹어. 나 소보로빵 안 먹어. 잼도 막 잼 많은 빵 나 그런 거 먹어. 잼 좋아. 소보로빵 싫어. 소보로빵이 있을 때는 한 살림 잼하고 같이 먹어야 돼. 소보로빵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44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은, 현대사회에 대한 진단, 이렇게 말했죠, 막스 베버가. 현대사회에 대한 진단. 막스 베버는 기본적으로 이제 합리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 이 이제, 프로이트는 반계몽주의적인 태도로 우리 세계를 갖다가 인간을 갖다가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막스 베버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와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내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 막스 베버 얘기를 읽어보면 참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스 베버. 그러니까는 자 443페이지에 그 문단이 새로 나뉘는 한마디로 말해서 라고 하는 부분 거기 바로 위에 사유의 도구적 형태일 뿐이었음을 인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막스 베버 얘기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막스 베버 얘기를 정리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는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성 또는 합리성 이거는 기본적으로 목적 합리성하고 도구 합리성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또는 이것을 갖다가 저 이번에 내가 철학 로버트 솔로몬의 책을 갖다가 열심히 읽어가지고 철학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해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목적을 우리가 구상하는 어떤 그런 능력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목적을 설정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챙기고 방법을 갖다 궁리해내는 그런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즉 막스 베버가 이제 이성성, 합리성에 대해서 구별한 것은 이 두 가지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구별을 하는데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는 목적을 삶의 방향이나 목적을 설정하는 이런 능력 이것도 이제 이성의 능력이에요. 하나의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도구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적을 위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목적을 위한 도구들을 계산하는 능력 이게 바로 이제 도구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도구적인 합리성 이런 개념들이 그러니까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 말은 요 막스 웨버의 이 말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 호르카이머가 쓴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구적 이성 비판이 도구적 이성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전개되어 나갔는데 프랑크 작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다가 계산하는 능력 이것에 이건 역시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막스 베버는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인간은 구체적인 자기 삶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닥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가 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데에만 그것을 궁리하는 데에만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이 소모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베버가 여기서 말하는 도구적 사유의 도구적 형태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차원에서는 도구적 이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거기 보면 합리성이란 관료제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죠. 관료제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어쩔 수 없이 제도적인 법률적 장치에 의해서 움직여가게 되는데 이런 제도적인 법률적인 장치들은 본래 사회 구성원들 개개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점차로 조직 그 자체, 관료제도 그 자체의 유지와 그 자체의 생존을 목적으로 삼게 된다 이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조직은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사실 조직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제 베버가 관료제라고 하는 것으로 집약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인간 삶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에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제도적 장치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을 관리하는 오피서들이, 관리들이 그 임기도 보장하고 뭐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정적으로 그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점차로 세월이 지나고 근대 사회에서 그 제도가 하나의 객관적인 힘을 획득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제도 자체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관료주의의 폐해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막스 베버가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막스 베버가 그래서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이제 아이언 케이지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언 케이지. 쇠로 된 쇠장 있죠. 쇠로 된 철창. 아이언 케이지에서 살아요. 베버는 철학적으로는 논의할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근대 계몽주의 사회가 의도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동시에 그 계몽주의 사회가 몇백 년 경과하면서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억압하는 장치들로 변화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냈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투겐슈타인. 오늘 비투겐슈타인은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겐슈타인의 주요 저작은 논리철학 농구하고 철학적 탐구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근데 이승희 학생이 지금 샌드위치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톤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비트겐슈타인을 얘기하려면 플라톤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불이야. 플라톤주의 설명 설문이니까 다음 주에 샌드위치를 갖고 와야 돼. 아까 내가 말한 레시피 분명히 기억해요? 한번 더 어쩌면. 아, 불안한데. 이메일로 정확하게 써서 보내줄 테니까. 계란도, 계란, 알, 노른자 요만한 거 안 돼. 노른자 큰 거. 알아요? 유정란, 유정란. 계란에 관한하는 내가 웬만한 건 양보 안 돼. 나는 김치 없어도 밥 먹어도 계란 없이 못 먹어. 내가 저기 미국이나 저기 벨리지에서 저기 회사 일로 나가 있을 때 하루에 계란 4개씩 먹었어. 저기 멕시코 밑에 있는 무슨 나라에 가서 회사 일을 하는데 갔는데요. 거기 또르띠아 있죠, 또르띠아. 또띠아 그게 전자레인지에 데펴면 맛있어요. 간식으로 전자레인지에 딱 전자레인지에 또띠아를 갖다 이렇게 접시에다 딱 놓고 그 계란을 갖다 이렇게 풀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또띠아에 박아갖고 쫙 전자레인지에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계란을 활용한 계란과 또띠아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플라톤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의 전환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플라톤주의라는 이름으로 서구 철학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런 태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주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플라톤, 그러면 플라톤이 말한 생각이 뭐냐?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플라톤주의 출발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들은 그것 자체로 진짜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죠? 출발점이 그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은 진리가 아니다. 단연 진리가 아니다. 그저 현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누가 여기서 물어요?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이디아이다. 이디아가 뭔데? 이디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불변의 본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플라톤주의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승희 학생,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에서, 자,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에서 얘기를 국가, 플라톤이 국가, 대학병 국가를 봅시다. 플라톤이 대학병 국가를 봅시다. 플라톤주의 이거예요. 그럼 플라톤이 대학병 국가에서,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아테네는 콩가루다. 콩가루 폴리스다. 그잖아요. 엉망이다. 그러면 진짜는 진짜 제대로 말하는 제대로 된 국가는 어떤 거냐? 내가 말하는 국가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국가의 기준이 뭐냐면 이제 올바름이라고 하는 거, 올바름에 대해서 올바름의 올바름의 이데아를 실현해야 진짜 국가다.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에서 올바름에 대해서 탐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국가를 갖다가 만들려면 이거 올바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국가는 올바름의 구현체야 되지 진짜 국가예요. 이해가 되죠? 재구성에서 쓰는 얘기인지 릴라이트가 하는 게 이거라. 플라톤에 따르면 플라톤주의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바탕으로 놓고 플라톤이 국가에서 말하는 올바름을 탐구하는 이유는 뭐냐? 올바름을 알아야 그 올바름의 근거와 올바름의 이데아를 실현한 국가가 진짜 국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실의 국가와 현실의 국가를 본질적 국가와 구별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나쁘게 말하면 플라톤은 헛소리야, 유토피아를 말하는 거고, 좋게 말하면 현실 세계의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진정한 본질적인 잣대를 마련하려는 노력이잖아요, 국가론이. 이게 플라톤주의잖아, 이게 플라톤주의, 이게. 이 플라톤주의, 요 형이상학이 그대로 국가 정치철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논증 구조가. 그러면, 플라톤주의의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본질이 따로 있고, 본질은, 본질과 현상이 구별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본질과 현상이 구별되는데, 어떤 사람은 플라톤처럼 이 본질을 알려면 철학자가 무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진리를 원래는 알고 태어났으니까는 그걸 상기하면 되고, 뭐, 내태강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되고, 이제 이 본질을 아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플라톤 이후에 서양 철학자들은 본질과 현상의 구별이 있다는 생각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이고, 뭐, 플라톤 이제 선생이니까, 선생님 뭐 본질과 현상이 물론 구별은 되죠. 근데 선생님처럼 있는 게 아니라요. 각각의 현상 안에 본질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 해서 본질과 현상의 구별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또는 해결처럼 절대적 정신이 본질이에요, 해결에서는. 근데 그 절대적 정신이 본질인데, 그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열심히 변증법적인 탐구를 하다 보면 갈 수 있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칸트는 본질은 물 자체잖아요. 알 수가 있긴 있는데 내가 그 알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모든 이들이 플라톤 이후로 모든 이들이 대다수의 철학자들이 본질과 현상은 구별된다.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라톤주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 이데올로기가. 이해가 됐어요? 샌드위치 만들어야 돼. 네? 네. 이해 안 됐다고 그러면서 안 만들어도 이해 될 때까지 이해를 안 시켜주시면 샌드위치 못 만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샌드위치 만들어 와야 안 해야 돼. 말이 안 나오네. 좀 이따 수업 끝나고 제가 말한 거 유정남 때문에 걸리는가 본데.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플라톤주의의 바탕에 있으면 철학은 뭐냐?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학문이 되겠죠. 그렇죠?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본질을 무엇인지 탐구하고 본질과 현상은 어떤 관계에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똑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걸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이겠죠. 그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철학은 지혜의 학문이고, 철학을 하는 사람은 뭔가 완전히 센 진리를 알고 있는, 진짜 일진급의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여기저 오지 않겠어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흠!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빠졌네. 니뽕! 개뿔! 철학이 무슨 지혜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부치깽이 들고 난리를 죽일만 하지. 그걸 자기가 논증해냈으니까. 그렇죠? 비트겐슈타인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게 이걸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본질? 본질이 있다고 사람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본질, 자 이데아가 우리 진정한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손가락을 들고 저기 이데아가 있어 이렇게 딱 말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저기 이데아가 있구나. 저쪽을 자꾸 달을 보려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달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말하는데 비투기 시자는 저기 이데아가 있어 그렇게 말하니까 하면서 당신 손가락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데아라고 하는 말은 이데아가 있다. 이데아가 진리다. 라고 하는 말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일테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이 동의하는지 그 말은 진정으로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하고 합치되는 뭔가 있어서 하는 말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자. 사실은 우리가 이데아라는 말을 갖다가 하는 것 자체가 이데아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서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데아라는 말을 가지고 뭘 하면 굉장히 강한 힘이 있어서 느끼는 건지 우리가 그 말을 갖다 언제부터 썼는지 이때 언어가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본질 그 자체에 대해서 따져보는 게 아니라 다시 그러면 여기 책을 보면서 이거 설명할게요. 일단 플라톤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일단 출발점 거기 444페이지 보세요. 논문은 니체의 일부 책들처럼 세심하게 정돈되고 많은 경구들로 이루어진 함축되어 있는 간결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선을 좀 내려면 이 책의 대부분은 고전적인 논리적 원자론에 대해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문장. 이렇게 돼 있죠.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다. 요 말이 되게 이 비트겐슈타인의 이 논리철학 논구에 나오는 말 중에 아주 중요한 정치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보세요. 빨간 연필. 여기 빨간 연필이 있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 연필이 있다라는 명제, 이거 명제죠. 하나의 명제죠. 빨간 연필이 있다라는 명제하고, 이 명제는 왜 나왔어요? 이승희 학생, 이 명제가 어떻게 생겨났지? 빨간 연필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 있으니까 이것에 대응하는 명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쵸? 이를테면. 그니까, 요 명제가 하나 있으면 요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비트겐슈타인, 그러니까,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 연필, 자, 빨간 연필 여기 있어. 요 빨간 연필을 비트겐슈타인은 원자적 사실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읽은 문장 중에서 고전적인 논리적 원자론에 대해 표명하고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 원자적 사실이라고 불렀으니까 빨간 연필이 하나 있으면 이 빨간 연필에 대응하는 여기 빨간 연필이라는 사실이 있고 여기 빨간 연필이 있다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명제가 하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걸 요소명제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원자적 사실과 요소명제. 자, 빨간 연필이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 펜이 있다. 저기에 빨간 장미가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은 다 빨간 장미, 빨간 펜, 빨간 연필, 빨간 옷 이것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 레드 펜슬, 그죠? 아씨, 스펠 모르겠네. 네. 그다음에 레드 플라워 이거 있지 않겠어요?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redness, 빨간 그 자체도 있지 않을까라고 헛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헛생각이라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 그 빨간 그 자체가 바로 이데아잖아요. 플라톤이 말하는. 빨간 그 자체가 있어갖고, 빨강의 이데아가 있어가지고, 걔가 이렇게 펭귄 모이 주듯이 툭툭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세상에는 이런 원자적 사실이 있고, 이 원자적 사실에 대응하는 요소 명제들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편의상, 레드니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빨강임! 라고 하는, 일반수로죠, 그죠? 일반성수로, 보편수로죠, 그죠? 편의상 쓰는 것이지, 이것에 대응하는, 빨강임에 대응하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그치, 빨간색이 있잖아. 근데 빨간색 그 자체는 없잖아. 빨간색이 묻어있는 뭐가 팩트들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빨간 그 자체에 대응하는 원자적 요것이 일반수로인데 요것에 대응하는 원자적 사실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뭐가 있냐? 원자적 사실들이 있고 그 원자적 사실을 가리키는 각각의 요소 명제나 요소 수로들은 있는데 그것들을 총칭하는 일반 수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이야.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계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런 일반성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일반성에 대한 열망, 일반성 이게 이데아 같은 건데 이런 열망은 사실은 쓸데없는 질병이라는 얘기예요. 비트겐슈타인 얘기가. 그게 바로 여기 고전적인 논리적 원자론에 대해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지혜의 발견을 포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계에서 발견하고 할 수 있는 사실과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추구는 더 이상 불가능해지. 사실 그런 말뿐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철학적인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탐구를 해 나가다 보면 아, 이제 철학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럼 철학이 하는 일은 누가 아, 빨간 그 자체란 말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빨간 그 자체에 대응하는 원자적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때려주세요. 헛소리 그만. 이게 철학이 하는 일이에요. 헛소리 꾼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제. 철학이 하는 일. 예전에는 빨간 그 자체에 대한 탐구가 철학이었죠. 이제는 빨간 그 자체에 대해서 떠드는 것은 즉 현실적인 세계에 있는 원자적 사실과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떠드는 사람들을 정리, 정돈해서 그런 말들을 정리하고 없애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철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비트겐슈타인의 말로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농구에 뭐라고 하냐? 철학은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비판이다 이렇게 말해요. 철학은 언어비판이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탐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근데 언어비판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거 일반 명제입니다. 일반 수로입니다. 원자적 사실에 대응하는 말 없습니다.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언어 비판이고, 이러한 언어 비판을 수행하고 나면은 철학적인 탐구에, 또는 좀 철학적인 분석에 이 결과는 뭐냐? 멋진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가 제거되고 명료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 이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농구에 들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 얘기가. 그 유명론하고 키워드가 많이 다른 건 있죠? 다르죠. 아, 비슷한 생각이죠. 말뿐이다. 예, 네, 그거는 말, 그, 신, 이런 건 말뿐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의 전통이 내려와 있죠. 근데 더욱더 그, 이 사람은 강력하지. 이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보면은, 비트겐슈타인의 그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많이 쓰이는 말 중에, 비트겐슈타인 농구의 끝에서 이렇게 지한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말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원자적 사실이 대응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 너무나 제한적이죠. 예? 너무나 제한적. 제한적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목표는 그동안 우리가 검증할 수 없고 우리가 원자적 사실에 대응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찬 언어들을 그러니까 검증이 안 돼. 계속 이 말은 이 말대로 이데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 플라톤은 이데아론 좋아. 근데 어쩌라고. 원자적 사실에 대응되지 않는 것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철학은 끊임없이 헛소리만 생산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발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자기가 원자적 사실에 대응되는 말만 하고 살았겠어요? 네? 칼프포가 부직갱이 사건 났을 때 사실 그래도 저 열받거든요. 근데 열받음에 대응하는 원자적 사실 내놔봐라 그러면 없었겠죠. 그죠? 하나 이제 철학적 태도로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 그러면 수많은 사람 철학자들이 이제 우리 철학자들은 지혜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를 안 하는 것이 이제 철학의 본연의 임무가 됐죠. 철학 본연의 임무. 굉장히 까칠하죠? 자기도 까칠함을 느꼈어. 이게.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참전하고 와서, 아, 제가 너무 왕년 까칠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철학적 탐구란 책을 쓰게 돼요. 제가 너무 까칠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저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두 번째 저작에서는 이런 까칠함, 이게 원자적 사실에 대응하는 요소명제라고 하는 이것이 없다 해도 여전히 두 번째 철학에서도 이런 플라톤주의를 용인하지 않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저작은 이제 철학적 탐구라고 하는 저작에서 나오는 건데 앞에서는 이제 논리철학 논고에서는 이 비트겐슈타인이 아주 집중적으로 요소명제하고 원자적 사실의 대응 이것을 갖다 이제 짚고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445페이지 보면요. 미국극적 경험철학 프레그마티즘 바로 위에 위에 그 위에 보면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그 44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이것은 점점 더 철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 즉 물리학, 미학 및 종교를 무의미한 것으로서 기각해버리는 것 같았다. 그때죠. 그죠? 윤리학, 철학, 미학, 특히나 윤리학 같은 경우에 착하게 살아라든가 그럼 착함은 없잖아요. 그죠? 착함에 대응하는 원자적 사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비트겐슈타인이 너무나 마음 깊이 윤리적인 것을 원한 나머지 윤리학을 갖다가 올바로 정초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한 것은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철학, 이걸 초기 철학인데 논리 철학 논구에 나온 이 얘기를만 보면은 윤리학, 미학, 종교를 무의미한 것으로 기각해 버린다. 이렇게 생기를 잃은 관점에 따르면 철학이란 논리학이며 논리학만이 철학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논리학만이 철학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 그에게 윤리학, 미학, 종교는 과학은 논리적 언어로 파악하기는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자기 얘기가 미학이나 윤리학이나 종교를 파괴한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그가 10년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매우 다른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게 바로 이제 철학적 탐구라고 하는 책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해서 그 책이 본질주의를 갖다가 플라톤주의를 갖다가 다시 부활시킨 거냐? 그건 아니에요. 부활시킨 건 이제 철학적 탐구에면 이제 여기서도 여전히 이제 아까 여기서는 이제 철학적 탐구의 핵심 개념 언어놀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언어놀이. 놀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니까 왠지 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언어놀이. 논리철학 논구에서는 불치란 공부에서는 원자적 사실이 있고 원자적 사실에 대응하는 요소명제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딱 이 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철학적 탐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요소 명제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이제 표현이라는 말을 써요. 표현. 우리가 어떤 표현이 있을 때 이 표현은 우리 이 표현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떤 요소 여기 원자적 사실과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을 가르친다,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 언어에 사용하고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실천적 활동, 목적, 그 낱말이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고 이제는 이제 사용되는 맥락. 요것이 서로 대응된다. 똑같은 표현이라 해도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고 다른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논의한 게 이제 철학적 탐구란 책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생각,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이제.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 왜 철학이 누구나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아. 이게 왜 뭐가 이해가 안 돼?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예? 그럼 차라리 이후에 우리가 저걸 누구나 그렇죠. 그거 이후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철학, 저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그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이런 얘기. 그 시대라도. 이건 옛날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나요? 맥락에서 이런 표현이 그 맥락에서 아니죠.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던 이전의 사람. 근데 그거를 누구나 알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거 벼락 맞아, 근데, 요만한 나무 밑에 가 있으면, 나무 밑에 있으면 벼락 맞아 죽잖아요? 나무가 피뢰침 역할을 하니까, 그렇다 해서 피뢰침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벼락 맞아 죽은 놈 그렇게 많았어. 벤자민 프랭클린 이전에는. 그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요 얘기 뭐냐면, 너 뻘거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얘가 안 좋아. 예? 얘가 안 좋아요. 요즘 요즘에? 아 그래요? 저도 뭐 어쨌든 요즘 싹 선생님 말씀대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얘가 아주 좋은 그 역으로 말해 얘가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는 근데 너 뻘거타 이렇게 말할 때 유승현 선생님한테 너 뻘거타 이렇게 말하면 저 요즘에 많이 하얘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뻘거타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있을 때 요것이 가리키는 맥락이 있잖아요. 그죠? 사용되는 맥락. 요 맥락 속에서 요 단어의 의미가 결정되고 그러니까는 요 근데 말을 갖다가 제가 만약 미국에 가서 you are red 이렇게 말하면 이해 못하죠. 그 사람들. 그죠? 진짜 그 사람 I'm white. 응? 이렇게 나 백인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언어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의 일정한 암묵적으로 동작하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규칙 속, 암묵적으로 동작하는 규칙 속에서 이 사람들이, 랭귀지 플레이, 언어 플레이를 쫙 하면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뭔가 생각을 전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요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원자적 사실에 대응한다 하는 얘기를 했다가 이리로 간 것이 요것이 너무 까칠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착하게 살아라든가 너 뻘거타라든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우리가 특정한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데 그 맥락이 어떤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또 그것이 어떻게 규칙이 변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말하자면 철학적인 탐구다. 철학,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철학이 그런 걸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요. 네. 내포된 의미인데. 네? 그거는 내포된 의미 아니에요. 예, 예. 내포된 의미. 굳이 철학에서 안 해도 되니까 철학이 무너졌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언어학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럼 철학 그만해도 되겠네. 언어학 하면 되겠네. 그렇게 됐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다른 놈이 그랬으면 괜찮은데. 비틀기, 아니, 비틀기 전에 철학한다, 철학했단 놈이, 아, 철학, 저도 아닙니다. 언학이에요. 그럼 끝나버리고, 이게. 보니까 다 말이 돼.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진다니까요. 철학의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철학을 언어 비판으로 환원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더 이상 탐구하지 말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합시다. 그러니까는, 이 비트겐슈타인 이후의 철학이 언어 철학. 뭐, 또는 뭐, 이게 요소명제 분석, 분석 철학. 언어 철학.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쪽 분야를 공부한 사람들은요, 저처럼 해결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뭐, 아, 절대적 정신이 어쩌고 그러면, 대응되는 거 없는 거 알죠? 이렇게 떠난다면요. 얼마나 할 일 없어져, 우리가. 밥그릇이 뺏기네, 밥그릇이. 그만하시제. 이만. 그러면서 지들 또, 지들 무덤을 판 거지. 철학과 티 없어진 거지, 이제. 이거 됐어요. 진정한 철학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예? 그지,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모든 논리들이. 예. 진정한 철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지금. 아닌 것을. 예. 철학인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철학이라고 했다는 인정하는 것 자체가 또 의문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포프하고 이제 부직갱이 들고 싸웠겠죠. 하고. 근데 이걸 또 받아들여서 철학자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철학의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죠? 저도 편견인지는 몰라도 에이 알았어. 근데 철학이 할 일은 또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 서로 과학자들끼리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과학자들끼리는 딱 너 이거 실험을 다시 해봐. 틀렸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명백하게. 할 수 있는 게인데, 철학은,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개념 자체가 아예 달라버리면, 용납이 안 되고, 부직갱이 들고, 벌겋게 달궈진 부직갱이 들고 싸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고. 그, 저도, 네. 사회에서 그 본질조차 무시한다면, 예. 그런 윤리관이라든가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예. 너무나 드러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너무 삭막한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철학이 아니었으면. 아, 그래서 저도 이게 삭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사실은 이제 이 공학도 출신인데 이론 물리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그러죠. 탁과 출신들은 철학과 대학원 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공대 출신이 철학과 와가지고 철학과 물 드라이하게 만든다라든가, 뭐, 답안 나오는 거 하고 자빠졌다고 욕하면서 지가 철학을 새로 쓰겠다든가 이렇게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근데, 한 가지 의의는 있어요. 아까 여기다 제가 썼던 플라톤주의 있죠. 플라톤주의가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를 굉장히 현혹시켜요. 플라톤주의.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어떤 열망으로 사람 끌고 가서 지상 낙원이니 뭐 인류의 발전된 진본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사람을 끌고 가서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누가 거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거대한 이야기에 대한 반대 하나의 비판적인 그 분석과 태도 이런 걸 가질 수 있게 해주죠. 그거를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성을 예. 가진 시각으로 예. 본다면 예. 굳이 그렇게 이런 지상 낙원이 아니고 우리가 인류사회가 추구하는 더 윤리적인 사회 이렇게도 갈 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쪽에서는 그러죠. 인류사회가 추구하는 인류사회가 추구하는 맨놈이 추구하는지 알아봤어? 이렇게 나오면 글쎄 뭐 다 추구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계속 이러면서 제가 뭐 딱히 열어줘서 해본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좀 그런 것이 됐을 때 그러니까 서로 한쪽 입장을 극단적으로 이제 이쪽을 편들 수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의 검증 아 저기 말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아 내가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약간의 자기 비판의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건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의 그 이 일상 언어 철학 쪽들이 철학의 개념의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건 필요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트겐슈타인, 저도 요즘에야 좀 열심히 읽어요. 이건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안 읽었는데, 한 가지 이 사람의 일생에서 좀 본받을 만한 건 뭐냐면, 죽을 때, 이 사람이 그, 남겨놓은 유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사람이 죽으면 저작권이 있지 않습니까? 유고와 저작권, 이 사람이 가족이 없었으니까. 유고와 저작, 유고 및 자기 저작권을 갖다 제자들 세 명에게 상속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죽으면. 굉장히 깔끔한 인생을 살았다고. 선생님. 네. 그게 저기 불교에서 화두라는 거 있잖아요. 예, 화두. 저는 화두 가끔 그 화두라는 게 이런 비트겐슈타인의 그런 방식으로 예. 풀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요? 딱 붙잡고서 계속 생각해야 되는. 예, 비트겐슈타인의 화두는 철학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도대체 철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생각했겠죠. 근원적으로 문제를 다시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학이란 언어비판이다 이렇게 해놓은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철학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다시 생각해본 거죠. 근데 사실 그 플라톤 이래로 그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인류 대다수가 추구해야 될 바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많이 얘기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살아가던 세상은 너무나 형편없는 세상이었잖아요. 전쟁도 갔다 오고 1차 세계대전에서 서구 지식인들에게 1차 세계대전이 끼친 영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비트겐슈타인 도대체 철학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 하나씩 하나씩 그동안 뜬소문으로만 들려왔던 또는 검증되지 않은 것들 정리해봅시다 라고 나선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28주째인데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30주 동안 이제 철학사를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철학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철학이라는 게. 그럴 때, 먼저는, 제일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만약에 철학 책을 하나 쓴다. 그러면 첫 번째는 철학이라는 게, 자기가 지금 너무나 틀림없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회의주의, 회의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사람들 밀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너 정말 그게 틀림없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근데 그럼 끊임없이 까칠해지잖아요. 나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정말 틀림없는 건가? 막 이렇게. 근데 다른 어떤 학문들은 구체적인 학문들 또는 실용 학문들 또는 아주 분과 학문들은 사람에게 어떤 열망을 불러일으키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인류 대다수가 원하는 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은 없어요. 근데 철학은 인류가 나아갈 길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요걸 다루는 하나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가령 제가 처음에 저기 뭐야 그 플라톤의 국가 이걸 읽었을 때 아 뭐 있다고 하나 있어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 이런 나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나라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워낙 콩가루 같은 새끼들 전두환 이 시절 아니에요 그때 87년 뭐 이 무렵에. 그러니까 아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가지고 85년대 탁 이게 플라톤의 국가를 읽는데 그래, 그때 경찰 파출소 이름마다 정의사회구현 이게 붙어있었거든요. 이미 정의사회구현은 붙어있는데 나라는 너무나 부정의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올바름에 실현된 나라 정말 좋아. 민주주의 없어도 좋으니 이렇게 좀 깔끔하고 도덕적이고 올바름을 아는 사람이 다스린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그런 열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철학의 역할이도 하겠죠. 그러니까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학과가 없으니까. 비트겐슈타인도 아마 사람들에게 철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라는 뜻으로 그 밑바닥에는.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비트겐슈타인은, 그에 따르면은 그에게 윤리학, 미학, 종교는 과학의 논리적 언어로 파악하기엔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학, 윤리학, 종교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스며들 수 있는 토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싶어서 일단 사이비 언어들을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하고 비트겐슈타인 시도했다. 사이비 철학들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실용주의까지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적 경험의 철학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 29주차인데 다음 주에 실용주의 혹시 다음 주에 요 책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용주의죠. 미국식 프래그머티즘 이우선 선생이 제일 잘하니까 살림 지식정서에 나오는 실용주의라는 책이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미리들 읽고 오세요. 책 됐다 좋습니다. 인간성도 착한 분이고 성품도 워낙 이우선 선생이라고. 자.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글자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유자 들어간 분들이 훌륭한, 아니, 전 빼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